당신이 먹는 것은 당신을 만듭니다. 우리가 먹는 대로 몸이 변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먹는 대로 세상도 변할 겁니다. 나와 당신이 변화할 시간, 채식을 부탁해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성미입니다. 지난번 녹음할 때에는 초가을 날씨였는데요. 저의 일정이 이런저런 일들로 많아져서 방송이 늦어졌습니다. 많이 기다려주신 여러분들께 죄송합니다. 어제 첫눈이 내렸어요. 역시 겨울은 첫눈이 와야지 겨울이 시작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곳곳에서 장작불에 군 고구마 등을 팔았던 기억이 나고 그런 걸 사서 형제들하고 이렇게 나눠 먹었던 그런 생각들이 막 나고 있어요. 첫눈이 내려서 본격적인 겨울이 되지만 여러분들도 야외 활동을 많이 다니면서 먹을거리에 대한 그런 추억들 많이 되시길 바래요. 식물공장, 미래 농업의 대안인가 라는 편을 기억하시나요? 다들 기억하실 것 같아요. 글쓰는 농부 전희식 선생님과 한국 농업의 전반적인 상황, 그리고 전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한 미래 농업 식물공장이 대안인가, 식물공장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농업에 대해서 방향성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 농업의 이야기나 그리고 무슨 농법에 대한 이야기가 채식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렇게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저는 채식을 함에 있어서 올바른 먹거리, 즉 친환경적으로 재배된 식물을 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동물성 음식을 피하면 동물을 살리는 것처럼요, 친환경적으로 재배된 식물을 택하는 것은 우리 땅을 살릴 수 있고 환경도 보존할 수 있거든요. 만약 채식을 단순히 동물성 음식을 피하는 것에만 초점을 둔다면 글리포세이트와 같이 재배된 GMO 작물들도 채식 범위 안에 들어갈 테고요. 또 먼 나라를 건너오면서 유해 물질 잔뜩 뿌려지는 수입 농산물들도 허용이 될 테니까요. 이왕 채식으로 동물과 환경에 좋은 선택을 하시기로 결심하셨으면요, 올바른 먹거리를 선택함으로써 우리 땅과 환경도 살릴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Oh, yes. 우리의 선택, 즉 소비자로서의 선택이 환경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죠. 소비자로서 올바른 먹거리를 선택하려면 무엇이 올바른 먹거리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친환경 먹거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함께 우리 땅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친환경 농법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농부님들을 찾아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무농약 농부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주실 분은요, 전남 고흥에서 무농약으로 한라봉을 재배하고 계시는 신신의 농장, 농장의 농부님이신 신상호 농부님하고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신상호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상호입니다. 저는 전남 고흥에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주소지로 옮겨본 도 없고 직장생활 약 한 3년 정도 하다가 농사일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오이로 시작을 해서 오이를 약 한 25년 정도 하던 중에 한라봉을 만나게 되었고, 관행재배를 하다가 욕심이 생겨서 무농약으로 신청을 해서 무농약 인증을 받고 재배하는 지가 2년째 되었습니다. 아, 근데 어떻게 3년 동안 직장생활을 하다가 네, 다시 이렇게 농사를 지으려고 하신 건가요? 이제 저희 아버님이 빚 보증을 사가지고, 제가 이제 그 장남인데 그 빚을 정리하기 위해서 시설 원해 쪽으로 이렇게 투신을 하게 됐었죠. 오이를 이제 그 관행 농사를 지었는데 시설 채소라는 종류가 너무 육체적인 노동이 심하고 또 힘들어서 과수 쪽 전향을 하면서 참다래라는 작목을 한번 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참다래에서 무농약이라는 재배를 경험을 했고 한라봉도 무농약으로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농약 접근하게 된 이유는 일전에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제대로 와서 나와서 보니까 어머님이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아서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족의 먹거리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하다가 가능하면 약을 안 치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과수 쪽을 선택을 하게 되었죠. 선생님, 그 한라봉이 제주도에서만 한라봉이라고 사용을 하고 네. 지금 그 제주도 표현으로 하면 여기 육지? 예, 여기서는 예. 그 한라봉을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이제. 명칭을 예, 어떻게 불러야 예. 되는 거예요? 명칭을 이제 그렇게 하는데 한라봉은 고흥군에서만 이렇게 출하한 한라봉을 한라봉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원래 이제 그 이름이 원 나무의 품종은 M56A1이라는 똑같은 품종이에요, 그게. 품종인데, 이제 제주도에서 한라봉의 이름을 짓다가 이제 지어놓고 나니까 육지에서는 같은 이름을 안 쓴다고, 차별화를 둔다고 해서 아마 이제 그 지역마다 이제 되면 이를테면 고흥은 뭐 한라봉으로 짓고 또 나주는 뭐 또 다른 이름 또 가지고 있죠, 뭐 나주도. 아, 그리고 또 충주에서는 또 육지봉이라는 이름을 짓고. 그래서 그 이름은, 뭐 곳에 따라서 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명칭을 쓰는데, 제주도에서 바라는 것은 M56A1 품종은 같이 하려고 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전문 교육대 아마 언급을 하시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저도 깊이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라봉이니 한라봉이니 육지봉. 예. 그것도 제가 마트에서 사실 들어본 것 같아요. 육지봉. 예. 그래서 예. 제가 과일 코너에서 휙 지나가면서 이름이 특이하다. 육지봉은 뭐지? 그러면서 제가 지나간 기억이 있는데 예. 어쨌든 우리가 그냥 통칭해서 예. 한라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네요. 네.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농약을 하시게 된 예. 얘기는 예. 아까 이제 사실 그 농부님들이 농약에 노출되면서 그 가장 그 피해가 많은 게 신장 기능하고 그렇죠. 예. 혈액순환이 잘 이제 장애가 일어나는 네, 게 예, 있는데 예, 예. 아마도 그 어머님께서도 그런 거에 노출이 돼서 그렇죠, 그러실 수 예, 있었는데 예. 어쨌든 그 계기로 무농약을 하시게 됐다고 하는데 예,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선생님이 이 한라봉을 예. 이해하면서 선생님의 땅, 예, 예. 그 땅심을 위해서 땅심을 예. 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어떻게 예. 그 땅을 살리면서 예. 한라봉을 키우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농사의 기본이 이제 토양 관리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예전에 읍시 살 때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비료 지원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땅이 많이 피폐해졌죠. 그러면서 또 퇴비를 또 많이 기피하게 됐었고 왜? 퇴비는 번잡스럽고 복잡한데 화학비료는 조그만한 그 양을 돈만 주고 가도 뿌리면 그냥 효과가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쉽게 농사를 지으려면 화학비료를 많이 사용을 하시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작물을 수확했을 때 작물의 맛이라든가 또 작물의 그 내향성 같은 경우들 그런 모든 경우들 비춰봤을 때 퇴비를 따라올 만큼은 안 되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나오는 퇴비들 보편적으로 축산물 폐기물들이죠. 그 부분들이 바로 농장으로 가서 이렇게 토양에 뿌려지면은 그것도 장애가 나타나죠. 저 같은 경우는 약 한 1년 정도 더 발효를 시켜서 토양에 살포를 하고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또 공급하는 미생물도 갖다 사용을 하고 뭐 그런 형태로 토양을 관리를 해나가고 있는 편이죠. 그 미생물들이 토양의 지렁이라든가 땅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먹이게 되겠죠 아마도. 그러면 훨씬 더 땅이 더 기름지게 되겠죠. 단행농과 무농약을 했을 때에 네. 이 한라봉의 차이는 소비자가 느낄 수 있게 네.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상당히 이제 그 어려운 부분이죠, 그 부분이. 네. 이제 얘기 들면은 크게 네. 맛이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아. 근데 이제 단 관행은 어떤 병충해 발생했을 때 농약을 살펴보면 쉽게 근절이 되고 방제율이 농약을 사용하면 보통 한 80% 90% 정도 되는데 무농약 약제 살펴는 방제 이렇게 안 되죠. 약 한 60% 정도밖에 안 되죠, 방제율이. 그것도 이제 밀도가 낮았을 때 얘기고 만약에 그 밀도가 높으면은 방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농산물 짓다 보면은 소비자들이 싫어하는 쪽의 품질이 나오죠. 쉽게 해서 겉모양이 안 이쁘고. 그런데 이제 먹으면 맛은 좀 더 달라지겠죠. 아마. 맛은, 맛도 달라지고 이제 인체 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점인데 그걸 어떻게 이제 말로 딱히 관행과 무농약의 그 차이점을 얘기하기는 좀 굉장히 좀 난해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걸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네. 일단 관행인 경우에는 농약이나 이렇게 살충제를 한번 뿌리면, 한 번에 휙, 네, 병충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데, 지금 무농약을 한다는 거는 무농약, 농약을 예.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니까, 그렇죠. 예, 예. 그걸로 인해서 손이 좀 더 가는 거잖아요. 손이 조금만 들어간 게 아니, 더간 게 아니고 아주 많이 들어가죠. 우리가 시중에 판매되는 농약을 사용하라면은 한 번 살포해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80% 90% 방제가 되면은 뭐 1년에 통틀어서 뭐 진딧물 잡는데 뭐 한 4번, 5번 아마 그런 정도에 아마 방제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무농약은 그렇게 안 되죠. 무농약은 적어도 한 달에 2번 정도 이상은 살포를 해야 되겠죠. 예. 무엇을 살포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친환경 제재의 약들이 나와 있기도, 시중에 나와 있기도 하고, 네. 또 저희들이 직접 만들어 쓰기도 하는,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말하는 뭐, 할미꽃, 뭐, 뿌리를 뭐, 삶아서 뿌린다거나,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백두홍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 백두홍이요? 백두홍, 예. 아, 백두홍. 뭐, 그거랄지, 뭐, 우리 뭐, 흔히 말하는 뭐, 천남성을 뭐 또, 뭐, 추출해서 한다거나. 천남성이라는 나무가 있죠. 아, 나무요? 네. 진딧물을 기피하는 나무죠. 뭐, 그거나.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좀 있죠. 저희들이 사용하는 게. 지금 저 같은 경우도 뭐, 자리공도 해보고. 자리공. 자리공이요? 예. 네. 그것도 갖다가 또 다려서 이렇게 뿌려도 보고. 여러 가지를 이제 농가에서 직접 만들기도 하고. 또, 만들어서 어려울 때에는 또 나와 있는 유기농 제품을 사다가 쓰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잘 안 잡히죠. 그러면 안 잡힐 때는 아주 힘들 때에는 손으로 직접 잡을 때도 있죠. 아, 손으로요? 예, 직접 문지르고, 예. 아. 울고 싶을 때가 있죠. 아주 그냥 앉아서. 예, 안 잡히니까. 지금도 그렇게 안 잡히고 있는, 금년에 굉장히 더 유달리 힘드네요, 지금. 아, 올해? 예. 네, 왜 그럴까요? 날씨가... 아마 날씨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올해 날씨가. 그러니까 올해 이제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무농약 농가들도 좀 올해 힘들다고 하는 진딧물들이 잘 안 듣는다고. 이 감귤류가 사실 제주도에서만 네. 재배가 되던 건데 기후가 네. 점점 위쪽으로 올라가서 네. 이게 지금 이제 전남, 네. 전남 끝순이잖아요. 바닷가가 네. 있는 끝으로 네. 지금 이렇게 감귤류가 올라온 걸로 보면 벌써 기후가, 열대기후가 그렇죠. 위로 네. 위로 자꾸 올라와서 이러다 우리 서울에서 이거 감귤 농사 짓는 거 아닌가요, 선생님? 아마 짓는 시기 올 겁니다. 네. 50년 뒤, 60년 뒤만 아마 가능할 겁니다. 예. 우리 혹시 서울에 그 가로수가 마로니에 나무라는 거 그러니까, 가로수가 예. 감귤로 바뀌는 네. 어쨌든 그러면 선생님이 이 천연 제재를 뿌린다거나 예. 선생님은 주로 이제 자리공이라는 뿌리를 예. 예. 예. 예. 예. 뿌려서 예. 이런 박멸을 한다고 하는 예. 이런 것들을 예. 해준다. 그리고 예. 일일이 또 잡기까지도 예. 한다고 하는데요. 예. 그렇게 해서 나오는 이 한라봉은 예. 시기는 얼만큼 걸리는 건가요? 과일 중에는 네. 가장 장기간 나무에 매달려 있는 과일이 아닌가 싶어요. 이를테면은 그 꽃이 피어서 열매가 달려가지고 수확을 할 쯤 되면은 최소 280일을 매달아놔야 되는 과일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여러분 상상을 하셔도 감나무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5월, 6월 꽃이 피면은 10월이면 수확을 하죠. 아마도 10월, 뭐 11월 초. 근데 이건 아니죠. 이것은 이듬해 2월 수확이죠. 1월 말, 뭐 1월 중순 수확. 그러니까 나무에 매달려 있는 시간이 긴 만큼 손질도 훨씬 더 오래 많이 가겠죠. 꽃이 펴서 열매가 돼서 그걸 따기까지 280일이라면 그냥 이렇게 생각만 해도 그 예. 나무에 있는 영양분을 예. 그 과일이 이 한라봉이 그냥 영양을 다 뺏어 먹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냥 들어요. 그 한 나무에 네. 너무 많은 양의 한라봉을 매달아 놓으면은 나무가 감당을 못하면 다음에 그 나무는 죽죠. 회복을 못하고 예, 열매 솟기도 많이 하고 근데 그게 적절히 못하면은 양분에 이제 뺏겨서 나무 자체가 이렇게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하죠. 그게. 근데 어쨌든 이 한라봉은 예. 굉장히 그 오랫동안 나무에 지속적으로 예. 이렇게 있으면서 과일이 되는 거다 보니까 예. 이 충분히 나무에서 익어서 나오겠어요. 그러면 귤 같으면 예. 예. 나와서 녹색 이내를 따서 아. 이렇게 염색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그런 말 참 많잖아요. 그렇죠. 한라봉은 예. 그러면 아니죠. 그럴 수가 없어요. 예, 예, 예, 280일 동안 예, 예. 매달려야 된다면 예, 예. 얘를 녹색으로 따서 그렇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감귤 종류는 과가 익을 때 속에 안에서부터 익어 나오 겉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껍질은 약간 파란 부분이 있어도 껍질 까서 뭐 알맹이를 먹으면 알맹이는 다 익어 있죠. 그런데 한라봉은 그렇지 않죠. 반대죠. 한라봉은 겉에서부터 익어 들어가죠. 그러니까 겉껍질이 완전히 노랗게 익었어도 날짜가 안 차면은 속은 안 익어 있죠. 그래서 좀 이제 시간이 걸려도 기다려야 하는 게 이제 한라봉이죠. 감귤은 속부터 그 익어서 나오니까 때문에 예, 예. 속부터 달기 시작해서 겉으로 예, 간대요. 예. 그러니까 겉모양이 푸르러더라도 예, 그래도 속은 달죠. 예. 달다는 거예요. 예, 예. 우리 소비자분들이 푸른 감귤을 찾지 않고 그걸 예. 인정해주지 않고 그렇죠. 완벽한 예. 이 오렌지 그러니까 귤색을 원해서 이제 그 소비를 하기 위해서 그걸 염색을 한다라고 개념이 드니까 우리 청취자분들 그리고 감귤을 먹는 분들은 어느 정도 녹색이 있는 예. 그런 거를 받아들여야. 이게 멈추겠네요. 그렇죠. 예, 염색을 예, 한다는 예, 것 자체가 예, 예. 그런 거 하나 배웠고요. 예. 한라봉은요, 예. 여러분 그 이게 바깥에서부터 익어서 속으로 간다고 하니까요. 예. 한라봉은 100% 녹색이 없다. 예, 예. 네, 이렇게 예. 이렇게 뭔가 마트에서 우리가 살 때 명확하게 예. 예. 하나 배워두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관행농으로 지었을 때 그 땅과 예. 무농약으로 지었을 때 그 땅을 지금 농사를 지었으니까 예. 분명 변화된 거를 아실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 땅 변화를 우리 청취자분들께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관행으로 지을 때는 첫째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게 제초제를 많이 썼죠. 제초제를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땅이 죽었죠. 쉽게 해서 땅이 이제 우리가 그 이렇게 밭둑이나 논둑이 자꾸 이렇게 비가 오면 이렇게 소실되고 무너지는 것들. 이것들 땅의 흡착력이 다 떨어졌죠. 그 이유가 제초제 때문이죠. 제초제 자체가 땅이 이렇게 부스러지게 만들죠. 쉽게 뿌리까지 없애면서. 근데 그런 게 많다 보니까 땅이 결국은 죽고, 결국 농사가 힘들어졌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제가 경험을 한 바에 의하면은 퇴비를 아무리 그 땅에다 많이 넣어도 풀 한 금 한 번 없애게 제초제를 쳐버리면은 그 퇴비 아무 효과가 없어져 버리죠. 근데 그걸 뼈저리게 많이 느꼈죠, 저희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그래, 가능하면은 퇴비 한 번 덜한 것보다 제초제를 안 치는 게 훨씬 낫다. 이게 이제 기본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죠. 우리가 사람들이 가끔 음독을 하는 경우가 있죠. 농약을 마시고 죽는 경우들. 아, 네. 예, 그럴 때 보면은 일반 살충제를 먹으면 그렇게 급하게 죽지는 않죠. 어쩌면 살 수도 있죠. 근데 제초제를 먹은 사람은 살아날 수 한 명도 못 살아나죠. 제초제는 세포 자체를 죽여버리기 때문에. 근데 살충제는 초기 발견하고 위세차가 시쳐내면은 살아나죠. 약을 먹어 똑같은 농약을 이렇게 먹었어도 그만큼 제초제는 인체에 이렇게 피해를 많이 줬죠. 그게 이제 우리가 월남전에서 했던 그런 약들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그런 걸 바라보면서 정말로 이게 관행 농사를 지어야 되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저는 궁극적인 목적이 먹거리니까 이제 무농약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유기농을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냐. 이제 무농약과 유기농의 차이점은 무농약은 단순히 약만 안 치고 화학비료는 관행의 약 한 절반 정도는 사용해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유기농은 전혀 사용을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봐서는 어차피 사용을 안 하고 짓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유기농을 목표로 농사를 지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아. 땅이 이제 지금도 가서 보면은 이제 땅이 완전히 틀리죠. 이렇게 농약을 사용하는 논하고 안 한 논하고는. 보면은 이제 저희 그 땅을 가서 보면은 땅이 이제 밑에 보면은 그 지렁이 분변토도 엄청 많고, 이렇게 쉽게 해서 땅이 막 이렇게 그 좀 들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이렇게 쉽게 해서 막 이제 땅강아지 같은 게 기어 다니는 흔적도 많고, 뭐 이렇게 두더지도 흔적도 많고, 그런 것들이 보면은 이제 땅 속이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은 땅강아지가 있다는 것은 지렁이가 있다는 얘기고, 지렁이가 없으면 땅강아지가 있을 수가 없죠. 예. 땅강아지 지렁이 잡아먹기 때문에. 근데 그 땅강아지가 없으면 두더지가 다닐 이유가 없죠. 이제 그쪽에 이제 저 개체를 보면은 땅이 살아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최초에 있는 게 이제 지렁이가 있다, 곰벌레가 있다 이런 것들은 땅을 살아났다라는 얘기죠. 지금 현재 이 한라봉 땅을 보면은 그렇게 돼 있다고 보죠. 일반 농산물보다는 네. 유기농이라는 친환경이라는 농산물이 조금은 가격이 네. 더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런 거에 고민하는 네. 그런 소비자들, 청취자분들을 네. 위해서 네. 선생님이 좀 어떤 마음으로 사주세요. 네, 어떤 네, 마음이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이런 네. 한마디 네, 네.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참 그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네. 왜냐하면은 네. 관행 농산물 사 먹고 다 지금 여지껏 잘 살아오셨죠. 아, 그런데 요는 네. 뭐냐 그러면은 앞으로 더욱더 중요하죠. 이제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네요. 근데 오래만 살면 뭐 할 거예요.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되겠죠. 근데 그 오래 건강하게 오래 사실 일이 즉 좋은 농산물을 이렇게 섭취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좀 무농약 유기농이들은 좀 비싸죠, 조금은. 근데 생산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에는 그게 결코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죠. 왜? 그 이상의 노력이 많이 들어가죠. 노령도 들어가고 비용도 들어가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정책적으로 간접적인 지원을 해주면은 이렇게 생산자가 이렇게 고통을 덜 받는데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소비자하고 생산자가 직접 그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힘들겠죠. 그런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 그 소비자들도 이렇게 무농약이나 이렇게 유기농 농산물 사셔 드실 때 약간은 부담스럽더라도 그걸 그렇게 구매를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더욱 그쪽 산업이 발전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조금은 생산자를 이해하고 또 본인을 이해한다는 뜻에서 여러분들 좀 다소 이렇게 좀 부담이 있더라도 선택을 해주시면은 훨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땅을 우리만의 것이 아니고 예. 후세에게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예. 지금 이 땅을 살고 있고 지금의 이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예. 관행농이든 또는 친환경을 농사를 짓던 모든 분들에겐 다 소중한 땅이기 때문에 네. 이건 나쁘다 좋다 이렇게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은 우리 후손들에게 건강한 무언가를 남겨주려면 네. 이제 그 미생물이 있는 네. 그런 살아있는 거를 남겨줘야 되지 않냐 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네.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 돈을 더 주고 선생님과 네. 같이 이렇게 아까 얘기 들었지만 벌레를 손으로 잡는다는 얘기 네. 들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번 제초제 확 뿌리고 농약 네. 뿌리면 그런 수고를 하지 않는데 지금 일일이 그런 우리가 벌레들을 잡고 있다라고 하면 네. 우리가 충분히 그런 농산물의 값을 조금은 더 줘도 충분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오늘 선생님의 이야기를 끝으로 네. 우리는 이 미래에 있을 그 환경과 땅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계산을 해서 네. 친환경 이상 무농약이나 유기농 또는 네. 자연 농법으로 하고 있는 그래서 그런 농산물을 우리가 조금 선택해서 사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예. 들었어요 선생님.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예. 선생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친환경 농부를 찾아서 무농약에서 태평농까지 1부는 여기서 마치고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